조선노동당 제7회 차대회 경축준비위원회가 이스파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진선협회와 도이칠란드 반제위원단에서 4월 22일과 26일에 조선노동당 제7회 차대회 경축 스웨리의 준비위원회가 25일 스톡홀름에서 나이지리아 전국준비위원회가 26일 아부자에서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들은 조선노동당 제7회 차대회에 즈음하여 경축 모임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